그대는 끝끝 funny funny yeah 꿀이 뚝뚝 떨어지는 smile 맥주에 너가 넣은 eyes 그대는 끝끝 funny funny 끝끝 honey 듣기보다 더 높이 쌓은 땀 맛있는 매력이 대체 몇 개니 근데 성근은 삐끗 표정 그대는 끝끝 funny funny yeah